긴 연휴였죠. 잘 계셨습니까? 한번 앞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시죠. 잘 있었니? 한번 이렇게 한번. 교회로 우리를 불렀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안 믿는 이웃들이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좋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러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그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그냥 열방을 복되게 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이 안 믿는 열방을 복받게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자라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깎여가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했죠. 환자들이 모여서 자기를 깎아갑니다.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하시는 일입니다. 깎이고 깎이고 그 성품이 세상 앞에 나가면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열방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깎여 나가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깎여 나갈 수 있는가? 교회 생활과 실제적인 훈련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시드니 안디옥 교회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다 보니까. 물론 한국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죠. 끊임없이 다툼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항상 시드니에서 물으면 별 몇 개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교민들은 맞지 않으면 서로 맞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아냐 하고는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5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감정을 품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원수처럼 반목하고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고집, 질 줄 모르는 습성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깎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방이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제적인 것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우성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습니까? 아,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십시오.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일 먼저 1장, 2장, 3장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교리를 사장이 우리를 교회를 불러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뉘앙스가 뭡니까?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로 모이면 해야 될 일이 하나 됨이라는 겁니다. 하나 됨. 물론 이단과는 하나 될 수 없죠. 그렇죠?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주장과 어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말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생활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요구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뭘까요? 한성.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성. 황우성. 최범용, 허정우, 김다빈, 김세영. 하나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다르죠? 방식도 다르죠? 학교도 다르죠? 직장도 다르죠? 하나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이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뭔가? 신앙 고백, 이것 때문에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만 공통적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로 우리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앙 고백 이것 위에 하나됨을 지켜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정 중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한석, 김세영 차이가 있겠죠. 인생을 살아온 것이나 여러 모양을 보다 진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눈에 보기에 낙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은혜 아니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 세용자매나 저나 다빈자매나 저나 다 동일합니다. 그거 왜? 그래서 믿음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 됨, 하나인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은 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장은 그런 너희는 원래는 사단의 종 아래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희를 끼리끼리 모여서 건물을 지어가듯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3장은 그런 너희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머리이시고 지체가 되어 살아간다. 교리들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4장에서 갑자기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지켜라. 왜?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왜? 끝머리도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이천옥교회 젊은이 예배만 오면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조금 쉽게 예를 들어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잘 자라 우리 아가 맨날 자장가만 불러줍니다. 시험도 선생님 대신 다 봐줍니다. 책가방도 학교에 놓고 다니라고 하고 하나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학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에 맞지 않는 자기를 깎아나가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런 자기를 깎아나가는 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아닙니다. 재림 소망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웅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나는 이 천웅교회의 지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따라했잖아요. 제가 하라니까. 고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지체라는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저는 한성 목사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연자매 안 받아요? 야, 나 한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오성영 님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젊은이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자식 잘라버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잘라버린다는 말은 실제로 자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밖으로 내버린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실수를 합니다. 목사로서 더 이상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목사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성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는 목사가 목회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한석이라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을 했다면 여러분은 나를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모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표출될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그 형제를 붙잡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자, 부숴버리자, 흩어버리자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꼭 깨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교회는 필요도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훈련은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하나됨을 요구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말을 할 때조차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 외에는 나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유나 시드니에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 5월달에 왔습니다. 근데 시드니에서는 1학년 때는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거의 놀고 놀이하고 겨우 해봤자 막 숫자.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홍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은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있냐면 받아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고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근데 유나는 한국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영어 외에는. 받아쓰기 시험을 했습니다. 0점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0점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도 0점을 맞았습니다. 한 달이 흘러갔죠. 학교 선생님이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니 아무리 외국에 살았다 손 치더라도 한국어를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제 아내를 혼냈습니다. 우리 윤희가 학교에 들어왔는데 수학시험에 4점을 맞아 가져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약에 제가 0점을 받아왔다고 그날로 우리 윤아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럼 우리 윤아는 두 손모가지가 다 없을 겁니다. 부모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잘 격려하고 함께해서 점수가 좋아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너 시험 받을 때마다 80점 이하로 받아오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어디 손가락이 남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방을 복받기 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를 깎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자는 것이지 잘라버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를 깎음으로 하나됨을 맞춰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익이 다른 이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깎아가는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 들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한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곳을 부르사 우리를 서로 크게 하시고 서로 복되게 하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보십시오. 자존심을 낮추십시오. 이것이 교회로 불러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특권이요 사명이며 우리에게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 찾아주십시오. 예배소서 4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깎아가기 위하여 하나됨을 하는데 실제적인 훈련 첫 번째 뭡니까? 그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설악산 가보신 분, 설악산 두 사람밖에 없네요. 설악산 그러면 배봉산 가보신 분 그래도 한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론적이 됩니다. 여의도 벚꽃 윤중로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서 보신 분 내 사랑. 안 보고도 이야기만 듣고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윤중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냐면 꼭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하려면 머리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투선수 아시죠? 권투선수 샌드백을 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 권투선수는 누구나 하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뛰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매일 8km씩 한다랍니다. 특히 심폐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다리도 튼튼해야 하지만 뛰면서 매일 시간을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냥 8km를 뛰는 것이 아니라 3분은 막 뛰고 또 1분은 살살 걷듯이 이렇게 하고 또 3분은 막 뛰고 1분은 걷듯이 하고 이렇게 해서 8km를 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장이 굉장히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얻고 매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 학생 여러분, 친구 없을 때 친구 욕 잘하잖아요. 더러운 말이 입으로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이 새끼가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속에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근데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학 대학교에서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교회 다닌 줄 알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청년은 기독 청년은 기독 청년다워야 합니다. 기독 청년답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미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컨닝하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여 맨날 스포츠,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습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도록 자기를 자제하십시오. 실제적인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며 열방을 복되게 하는 훈련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철야기도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옆 사람 두고 수근수근 거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성경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봐주세요. 20장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해준 말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예수께서 누구들을 불러다가 말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되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같이 행위하면 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되는데 무엇이 기준이 하나됨을 놓고 지지고 볶습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이 훈련을 하고 두 번째 훈련은 긍정적이죠. 다른 사람을 늘 섬기고 너는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섬기는 거. 청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 잘하시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이 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겨줍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수건을 가져와서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로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니라. 너희도 행하게 되어 오늘 보였노라. 세상을 섬기십시오. 교체들을 쳐보십시오. 이를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상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시작. 이 말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상대를 바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다운 존재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다가옵니다. 그냥 빛이니까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어둠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 막 따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이 바꾸는 말이다. 그렇지 쳐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신자답게 존재하는 이 훈련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먹고 반복하네. 달라. 저 친구는 알바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권병민 선생님이 직장 생활할 때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놨습니다. 내 것이 아닌 회사의 것은 공적인 일이죠. 회사를 구분해서 회사에 충성했던 모습을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깎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 입밖에도 내지 않고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답게 있기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를 깎고 다듬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 하나로 하나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옛것을 버리게 하시고 섬김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신자답게 존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